벌써 꽃도 보고 싶을 것 같아. I don't wanna hurt you. 저기는 당연함이 가슴을 찌르는 간절함이 되지 않게. 바람에 맡길게요. 우리 어떤 온기도 보내어 받는 다음에 그대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말해줘요. 다르더라도 괜찮아. 그냥 날 부르는 그대의 목소리 듣고 싶네요. 오늘 하루만 토렴해서 내일이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